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허르바츠카 공화국 대통령 꼴린다 그라바르 기타로비치에게 25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허르바츠카 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해서 대통령과 허르바츠카 인민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